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로마서를 함께 상고해 보고 있는 남영균 목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찬송 한 장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대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 한 4, 5일 정도를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 그것이 뭐죠? 바로 믿음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22절에서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나면서도 다시 한번 기억했던 것처럼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단어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실은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아브라함을 등장시켰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먼저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만은 앞으로 몇 번 더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고해 보는 가운데 분명 모든 사람들이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오늘날의 성도들은 마땅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날 본받으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수고하는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으며 또한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무엇인지 몇 가지로 상고해 보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소망과 관련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도 소망과 관련되어야 됩니다. 오늘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소망입니다. 18절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한 것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써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분명히 소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의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약속을 믿음이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지면은 곧바로 불평하고 또 불만을 토로하고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본받을 것이 아니죠. 따지고 보면 우리의 불평의 요소는 매우 지엽적입니다. 너무 작은 것에도 불평하고 또 절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자기 위주의 생각과 삶에서만 이렇게 모든 것을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 현실적인 것에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에만 매달리고 또 그런 것을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소망의 믿음은 아주 큰 본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큰 틀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 인내와 관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망과 관련됐고 또 인내와 관련하여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내 후손이 이 같으니라 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두 번 믿어보고 또는 하루 이틀 믿어보고 포기하는 그러한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사실은 10년 동안은 인내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16장 16절로 또 넘겨서 보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75세로부터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86세까지 10여 년 동안 네 몸에서 후사가 있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면서 까지 징계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100세가 되어서야 즉 인간의 한계 상황을 넘어선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건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6장 15절에 보면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인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죠. 끝까지 참아서 약속하신 것을 선물로 받는 그러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 확신과 관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네.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형편에 대하여 관심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부여잡았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고 또 아내의 처지를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100세가 된 자기 자신 또 이미 태의 문이 닫혀있는 아내에 대한 형편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매우 귀중합니다. 이 또한 얼마나 귀중한 믿음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은 정말 오히려 진취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이고 정말 투쟁적인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본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또 승리해 나가는 오늘 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주가 되시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답답하더라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주시사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서 굳게 붙잡아 나아가며 더욱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